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해방 업적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엘 인민통일공화국 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메이코 사회주의 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에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레바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스웨디의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위원장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 에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총대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용례를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신 그의 혁명업적은 조선인민과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고 격찬했습니다.